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검열위원회 위원장 존 꾸옥 부엉 동지 사이의 회담이 6일 당 중앙위원회 총사에서 진행됐습니다. 이날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마련한 연회에 초대됐습니다.